예쁜 예쁘질 않네. 하지만 오늘은 예쁘질 않네. 짠매 짠매 한 송이 짠매 짠매 짠매 한 송이 짠매 한 송이 장미 꽃봉 한동안 멍하니